예,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는 부분에서 사도신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비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 그걸 승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사역과 높아지신 사역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했었죠. 가령 낮아지심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 내용들은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부분이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더 나아가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신앙 고백에는 없지만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에 원래 1세기에 있었던 그 내용에는 뭐가 첨가되어 있었다고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그 부분까지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마지막 조항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내용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시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즉,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승기의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 이 승기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첫 번째 단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인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교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백날 증거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평생토록 그렇게 고백해도 뭐가 없다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도도, 믿음도, 고백도 다 헛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45문에서 질문하고 있고 그리고 세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45문 질문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무엇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첫 번째는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유익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셨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의롭지 않은 죄인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칭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모든 사역은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지난번 마지막 조항에 있던 것처럼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이 그 지옥으로 가야 할 것을 막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였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죽으신 상태의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는 하셨어요. 죽기는 하셨는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속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머물러 계셨다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죄의 속량은 다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는 사람들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요? 하늘 그 천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뿐만이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저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모든 그 죄값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무엇으로 그 증거를 댈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심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 승리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속량되고 그 죄를 위한 속전, 그 대가가 온전히 지불되었고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만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죄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의 가장 작은 부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도 다 속량하셨으며 그 가장 작은 부분조차도 다 속전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부활이 갖고 있는 큰 유익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당신의 충만하심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 가족이라는 겁니다.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게 사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그리고 무한하신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난 겁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그 보면서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히 AD 주후 한 90년 가장 핍박과 순교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죽어나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지하에 그 무덤과 같은 흙으로 된 흙집들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숨어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비록 우리는 그 지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 하늘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문이 열렸던 그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비록 그들의 현실은 그 땅 속 깊은 곳, 그 지하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한 삶이었다고, 그 속에서도 복된 삶이었다고. 여러분 카타검에 가면은 그런 유적들에 대한 설명들을 들으실 수가 있고 그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것을 그분들은 평생을 자신들의 소망과 현실을 이기며 나아가는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이 거짓이라면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어떤 분이 와서 당신이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의인이다, 당신이 무슨 근거로 하늘에 있다, 당신이 무슨 근거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누가 질문하시걸랑요. 아니, 그런 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낙심이 되고 그래서 침체에 빠질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호소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십시오.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죄들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죄책에 대한 그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습니까? 저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화해하신 제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과 화평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그 화평한 관계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두 번째 질문의 답을 보면요,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어려운 표현으로 성화의 삶이라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아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어떻게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힘입니다. 근거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해서 성화의 삶이다, 거룩해져가는 그런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죄인이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장이 선고를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무죄입니다. 그래서 무죄 방면합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방되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으면 그동안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혐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움츠려들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법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이분은 거기서부터 그 죄의 속박이나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사실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망가졌던 그 형상, 관계 속에서도 불화와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테러가 있는, 폭행과 그러한 삶의 곤고함이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와 기쁨과 나눔과 만족이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망가졌었는데 이제 그 형상을 찾고 회복하고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기쁘심을 따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고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속박에 누여 있다면,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위에 있는 걸 추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회도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뭘 추구할 수 있다고요?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거기에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 있는데요? 땅에 있는데요.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있죠. 그걸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비열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죄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신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마음으로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끄러워하고 가증스러워하고 그것을 멀리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아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없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그 복을 모르는 그러한 삶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왜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라 그럽니까? 머리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의 각 부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머리가 경험하는 것을 그 몸도 다 함께 경험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체험하고 있는데 몸이 못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다라고 하시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사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두 번째는 현재적 사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유익이 뭐예요? 미래적인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보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영화라고 해요. 영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때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같은 몸이었는데 다른 몸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몸은 몸인데 같이 제자들과 먹으셨어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어요? 분명히 몸은 몸인데 그러나 그 몸은 영화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영화된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날이 올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관련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점인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는데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이상 홀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는 거기에 마치 쌍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성도의 부활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몸은 지금과 같은 몸이나 그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부활되었을 때 여러분 서로를 보면 서로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중이도 알고 우리 안건사님도 알고 우리 박집사님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지금처럼 병으로 고통하거나 연약해서 곧 아픔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로 그 여러 가지 죄의 짐 가운데 아니면 이 현실의 무게 가운데 눌리는 그런 육체, 그런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그러한 몸,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러한 몸,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를 딴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는 성도의 부활을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추수할 때가 있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인생도 추수꾼이신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옵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마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어느덧 불현듯 찾아오듯 모든 인생에게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든 신자들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이 연약한 몸, 고통하는 몸, 탄식하는 몸, 이 몸을 변화시킬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 그 영화로운 몸, 그러한 몸으로 덧입게 하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형태는 비슷해 보입니다. 신자의 죽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죽음이나 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본질이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죽음에는 사망이 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자의 죽음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복으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일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로 그렇게 부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날에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날에 우리를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도록 우리가 이 예배 현장 속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몸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그 소망의 날을 앞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서 아플 때, 홀로 누워 있을 때 참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것이 모든 인생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이 썩을 몸, 이 연약한 몸, 이 고통하는 몸을 하나님께서 영화된 몸으로 바꾸실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화로운 삶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화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은 유익,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원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비교하자면 우리는 그야말로 깐난 아이 수준이고 사도 바울은 아주 성숙한 노인의 그런 경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다. 실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실감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바람이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이 그만큼 놀랍고 영광스럽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참으로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묵상하는 일에 늘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심장과 같은 교리로 그렇게 여기는가? 그것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유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입게 하실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